50 languages. 80 80 80 الصفات 3 형용사 3 형용사 3 لديها كلب 그녀는 개가 있어요. 그녀는 개가 있어요. الكلب كبير. 그 개는 커요. 그 개는 커요. لديها كلب كبير. 그녀는 큰 개가 있어요. 그녀는 큰 개가 있어요. إنها تملك بيتا. 그녀는 집이 있어요. 그녀는 집이 있어요. البيت صغير. 그 집은 작아요. 그 집은 작아요. إنها تملك بيتا صغيرا. 그녀는 작은 집이 있어요. 그녀는 작은 집이 있어요. إنه يسكن في فندق. 그는 호텔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는 호텔에 머무르고 있어요. الفندق رخيص. 그 호텔은 싸요. 그 호텔은 싸요. إنه يسكن في فندق رخيص. 그는 그 싼 호텔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는 싼 호텔에 머무르고 있어요. إنه يملك سيارة. 그는 자동차가 있어요. 그는 자동차가 있어요. السيارة غالية. 그 자동차는 비싸요. 그 자동차는 비싸요. إنه يملك سيارة غالية. 그는 비싼 자동차가 있어요. 그는 비싼 자동차가 있어요. إنه يقرأ رواية. 그는 소설을 읽어요. 그는 소설을 읽어요. الرواية مملة. 그 소설은 지루해요. 그 소설은 지루해요. إنه يقرأ رواية مملة. 그는 지루한 소설을 읽어요. 그는 지루한 소설을 읽어요. إنها تشاهد فيلما. 그녀는 영화를 보고 있어요. 그녀는 영화를 보고 있어요. الفيلم مشوق. 영화는 재미있어요. 영화는 재미있어요. إنها تشاهد فيلما مشوقا. 그녀는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있어요. 그녀는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있어요.